Rainy day 지름 같은 어둠 위로 외롭게 펼쳐진 way 모두가 거짓된 시선과 위로 공허함에 지쳐 홀로 잠드네 Gloomy day 아픈지도 몰랐었던 상처들을 다시 꺼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던 그때 나는 끝이 없는 밤을 향해서 난 어디로 난 어디로 alone 아무도 없는